여기 좋은 날만 있을까.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.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.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인생사 구비구비길 힘든 날만 있을까.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.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.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